I've just taken a small sample to test. Slide, slide, left to right on the bomb, you and I, let's fantasize. Let's roll nice and slow, we can make it full blown. No, keep it on the down low, so show it. Let me know where you wanna go with this sweetness. Let me taste them lips so bliss like a death kiss. 긴 밤 눈을 떠봐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 너무 애태우지 마 내 손을 잡아. Lady take my hand, let's just flow. 이 밤 나를 좀 봐 아무도 알아볼 수 없잖아. 가려진 그대 미소가 나를 유혹해. 고개를 살짝 내 몸에 맡겨봐. One night, so let's keep it tight. 달빛이 가려매져 갈 때까지. How do you want it? Lady, sweet things gotta flow, man. 새빨간 입술이 나를 반기는 시간에 춤춰봐. 이 밤이 우릴 데려갈 때까지. On and on till you lost no more. Summer night,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 밤. 네 얼굴을 훔쳐봐 날 느낄 수 있게. Oh, oh, oh. 아무도 모르게 네 부른 입술이 닿다면 살며시 변한 미소가 또 나를 고개를 살짝 내 몸에 맡겨봐. One night, so let's keep it tight. 달빛이 가려매져 갈 때까지. How do you want it? Lady, sweet things gotta flow, man. 새빨간 입술이 나를 반기는 시간에 춤춰봐. 이 밤이 우릴 데려갈 때까지. All in all, till you lost no more. 가면 뒤에 mystery mistress. Let me slowly unfold you so smooth. 흠집 없는 보물. I want you 오늘 밤 on a good one hall. 모든 것이 돼 주겠어. So please be the freaking D. Don't stop. On the palm is all little secret. 네 어깨를 살짝 고개를 살짝 내 몸에 맡겨봐. One night, so let's keep it tight. 달빛이 가려매져 no more.